시작이라는 건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의 공존인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과 상황이 가슴을 더욱 두근거리게 하고 목소리의 떨림과 얼어붙은 표정이 주변까지도 함께 긴장하게 만들죠. 동성교회 청년부도 2014년을 맞이하여 이런 설렘과 두려움을 경험하려 합니다.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미디어팀에서 기획한 동성 라디오 방송 동성교회 청년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며 대국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나름 오프닝 멘트는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요. 거창했죠. 동성교회 라디오 방송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용석 형제, 동성교회 라디오 방송은 어떤 방송이죠? 네, 저희 동성교회 라디오 방송은 청년부 안에 많은 소식을 전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청취하는 방법은 이거는 다음 방송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연 참여 방법은 청년부실 안에 들어가시면은 문 옆에 빨간 우체통이 있어요. 그 우체통 안에 사연을 넣어주시면 되고 또 청년 예배 때 저희들이 우체통을 갖고 올라갈 테니까 그 사연들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돼요.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어떤 지체에게 격려, 미안한 마음들, 고마웠던 일, 일상의 은혜, 또 이 라디오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하셔도 돼요. 좋은데? 네.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것도 저희 청년부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로 연락을 주셔도 돼요. 네, 미디어 팀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많은 참여 및 청취 부탁드립니다. 동성 소식입니다. 1월 첫째 주일에는 1청은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웰컴데이로, 2청은 순모임으로 모이고, 11일 토요일에는 차혜선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된 산모임으로 진행되며, 그주 화요일인 14일에는 안타깝게도 유호연 형제가 군입대 예정입니다. 동일한 날인 14일 화요일 저녁부터 15일 수요일까지는 1청 신입생 M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 많이 반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월 셋째 주, 넷째 주 주일에는 순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일 낮에는 방학 중 모임이 청년부실에서 열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녁에는 평일 기도회가 8시부터 청년부실에서 진행되오니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2월에는 3차 산모임과 겨울 말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네요.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월에 엄청 많네요, 뭐가. 네, 그러네요.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고 뭐 방중모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수련회 너무 기대돼요. 빨리 가고 싶어요. 다들 수련회 가시나요? 뭐 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저는 대가족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어서. 저는 원래 못 가는 거였는데 어떻게 설날을 포기하고 네, 수련회를 가게 됐네요.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좋아. 좋긴 좋은데 이게 또 설날에 부모님이 외로울 거 생각하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근데 또 수련회는 또 가니까 좋기도 하고. 맞아요. 마음이 그러네요. 그런 딜레마가 있죠. 네. 신입생 MT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1학년 애들 되게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대가 되고. 가고 싶다. 오셨네요. 교회에서 한대요. 네. 맞대요. 시간 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지 않나요? 나중에 시간 안 돼. 시간이 있지 않나요? 갈게요. 그날 아침에 호연 형제 이렇게 군입대하는 것도 배웅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연아 진짜. 아, 호연이. 방송을 듣고 갈지 모르겠네요. 가서 들을 수도 있고 가서 들으려면 엄청 나중에 들을 것 같고 월요일에 맞으면서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거기서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호연이 가네요 이제.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은 혜선 누나 결혼식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쵸. 다들 오셨나? 아, 세자매 못 왔죠. 네. 맞습니다. 아, 명두 형제랑 저만 갔네요. 네, 저는 갔다. 거기 왔죠.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혜선 자매 축하드려요. 그 축가를 신랑이 했잖아요. 아. 신랑이 축가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땠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신랑이 한 것 치고는 떨면서도 되게 틀리지 않고. 뭐 불렀어요? 그게 길하고 바다하고 불렀던 거 뭐죠? 나만 불렀어. 아, 나만 불렀어 노래. 그거 하면서 이제 뒤에서는 다들 막 말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이게 신랑이, 아니, 신부가 과연 좋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쵸. 많은 유부남들이 저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난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 예, 네, 뭐 그런 얘기 그쵸,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그렇지. 이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 참 먼 순간 얘기네요. 아. 네, 드디어 이렇게 떨리는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DJ 후재님들은 소감이 어떠세요? 아, 지금 소감이 오그로 막. 아, 이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녹음을 하면서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진짜 하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많이 어색하고 어색해 네. 보여요 지금. 손발이 오글오글 이거 듣고 있는 분들도 지금 막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도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얼마나 재밌는데.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처음이라. 근데 이게 그런 생각도 해요. 나중에 점점 발전을 하면은 우리 안에 좋은 이제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참고될 것들도 많고 알아두면 좋을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 나올 때도 있을 거고. 누군가의 그쵸? 경험이 또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 간접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내가 보낸 사연이 맞아. 라디오에 당첨되긴 쉽지 않나? 네, 우리 사연 교회 좀. 라디오에 이렇게 당첨이 된다는 건 사연을 보내시면 많은 경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선물도 줄 거라고 하죠. 네, 많이 계속 준비할게요. 네, 하여튼 저희의 이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마음을 다잡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개국 방송에 걸맞는 주제가 있어요. 네, 매주 주제가 있답니다. 뭐 어떤 것들이 될지는 차차 정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는 신혜자매님 네? 주제가 어떻게 되죠? 네, 오늘의 주제는 처음 그리고 시작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그 재현 형제님은 처음 혹은 시작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처음이다. 처음 하면은 첫 알바가 생각나네요. 첫 알바. 알바. 아, 맞아, 제가 수능이 끝나고 한 3일 만인가? 엄청 빨리 했네요. 아닌가? 아, 첫 수능 끝나고 학교를 가죠. 그렇죠. 학교를 가죠. 그 학교는 끝나고 알바를 했을 텐데. 뭐지? 아, 할 수도 바보? 있어요. 저도 했어요. 아, 그런가? 네. 학교 중에요? 네, 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니면서는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첫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구하려고 그때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막 제가 아직 성인은 안 됐으니까 그래서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막 성인이 아니니까 막 술을 팔아야 되는 그 음식점들 맞아. 그런 데서 막 다 안 된다고 뺀지 놓고 알바는 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한겨울에 막 친구들이랑 계속 면접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엔 알바를 구했어요. 그 건대 입구에 그 다들 아실 텐데 먹자골목 들어가자마자 있는 닭갈비집 두 개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양쪽 경쟁하는 그게 제가 그 왼쪽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 집을 더 많이 가지 않아요? 왼쪽 집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요? 진짜 나 오른쪽 집이 맛있던데? 왼쪽 집이 장사가 잘 됐어요.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홍보하는 네, 건 홍보하는 아니고요. 건 아니고요. 아, 거기 이제 사장님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었는데 난 둘이 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 아니 경쟁해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서로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항상 오라고 하죠. 거의 비방용이라서 지금 말은 할 수 없지만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런 적이 몇 번. 진짜요? 예, 네, 막 싸워가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어쨌든 막 그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 제 음식점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 맞아 근데. 엄청 힘들어요. 막 코피 쏟으면서 일했습니다 진짜. 그 밥 볶아주고 하는 거죠. 예, 막 밥 볶는 기술 막 이런 거 막 익혀야 되고 막. 근데 그 양쪽 집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엄청 예민하세요 막. 특히나 장사가 잘 안 되는 시간들 있잖아요 막. 4시, 3시, 4시 막 이럴 때는 한 팀 한 팀이 막 피말리는데 사장님이 보고 있는데 한 팀이 오는데 옆집으로 들어왔다 이러면은 막 장난 아니다. 예, 막 말할 수 없어. 거기서 알바하는 여자들은 다 울었어요. 어. 사장님한테 막 엄청 혼나고 막. 그러게 근데 뭐 못 구해서 했겠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렇죠. 첫 알바를 그런 힘든 거였군요. 저는 보통 알바는 처음에 그걸 많이 과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과외요? 공부를 잘하면 돈을 아, 쉽게 벌어요.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아, 공부를 잘해야 돼. 아니 공부를 잘하지 아니, 않았는데 멋있어. 할 수가 없었어.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데 편하죠. 편하긴 했었죠. 그리고 굳이 그때는 돈 쓸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 관련 알바를 많이 했었고 나름 그거 재밌었어요. 컴퓨터 고치는 알바. 이제 뭐 뭐뭐뭐 11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화 받고 해서 AS 기사들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갔었는데 오빠가 가서 고쳤어요? 그쵸. 그런 거 막 좋은 부품들 막 떼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 좋은 부품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어서. 근데 이제 잘 모르던 시기였는데 과가 이제 컴퓨터 쪽이다 보니까 이제 써준 거죠. 그래도 그쪽에 좀 가능성을 보고 써줬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포맷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포맷하시라고. 아니다. 전화를 하면 명도 오빠가 달려온 거야 이제. 그렇죠. 중앙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좀 교회 사역하기에 편해서 좀 제가 원하면 그걸 따내서 가면 되고 아니면 안 가도 되는 시기여서 조금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았던 점은 이제 방문이잖아요. 되게 이렇게 가서 방문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팔러 가면 되게 문전박대를 하기 쉬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는지, 왔냐고, 막 음료수 내주고. 그런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 맞아. 아, 오면, 맞아요. 오면 기사님 오시면은 맞아요. 주스라도 드리고, 그렇죠. 친절해야 잘해주니까. 그랬던 기억 나네요. 또 처음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어요? 저는 처음 콘서트에 간 기억이 나는데 콘서트? 누구 콘서트요? 뭔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벤트 같은 데 당첨이 돼서 같이 부가킹즈 콘서트를 갔어요. 어디? 부가킹즈 바비킴 있는. 아 진짜? 모른다. 나 몰라요. 왜? 바비킴이 원래 혼자가 아니야. 그 아 진짜요? 부가킹즈라는 그룹인데 자 지금 모르셨던 분들 다들 네이버 검색 부가킹즈 치고 있죠. 바비킴은 네. 솔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힙합을 좀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안 생겼네. 그때 처음 듣는 얘기. 그때 당신은 그렇게 힙합을 좋아하지 않아서 소극장에서 했는데 스탠딩. 근데 그때는 힙합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때는 게스트로 온 사람들. 브라운 아이즈 걸스가 왔어요. 오~ 좋아. 네, 브라운 아이즈 걸스 부가킹즈? 그때도 있을 땐가? 네, 그때 막 러브, 에로브이 막 그거 있잖아요. 노래. 러브 뭐지? 아, 진짜? 그거 때... 별로 안 듣네? 야릇야릇한 뭐 이거 있잖아요. 알아. 네, 그 노래. 네, 그때 그래서 부가킹즈보다 부하걸 나왔을 때가 더 좋았어요. 첫 콘서트의 그 기억이 그렇게 되었군요. 네. 아, 콘서트. 맞아, 저도 며칠 전, 아니다. 작년에 그런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캐치미 영화 시사회 간 적 있었어요. 주원 봤어요 실제로. 그거 재밌어요? 아니 영화가 글쎄요 재미만 있어요 재미만. 재미만? 얘기는 없고 그냥 재미만 있어요. 아 그래도 재미는 있네요? 그렇죠 재미만 있어요. 의미는 없고 네,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냥 웃고 나오는구나. 네 그냥 웃고 나와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 걸 알아주시네요. 네. 스포는 없네요 다행히. 저는 콘서트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콘서트는 저희 형님 되시는 분께서 되게 자주 가셨는데 저는 콘서트를 간 기억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집사님이. 네, 이제 집사님 되셨죠. 집사님이. 이제 청년 이 방송을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집사님이신 분께서 많이 가셨었죠. 열심히 노셨군요. 저는 첫사랑 얘기도 있어요. 처음 하면 딱 첫사랑이 생각나죠. 첫사랑. 첫사랑. 사실 어릴 때였으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웃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겼다기보다 제가 되게 어려서 바보 같았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여자를 잘 모르던 시절이어가지고 저런 지금도 모르는 거죠. 지금도 여자를 잘 모르는 시기였는데 그때 여자에 관심도 없는 시기였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여자 아이한테 그걸 받았어요. 이제 편지를 받은 거죠. 편지를 펴봤더니 막 장문의 편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써 있는데 좋아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제가 그때도 인기가 좀 있었나 모르겠지만 자기 자랑인 거죠. 저희 자랑. 자기 자랑. 결국 자랑. 아 근데 되게 그게 어리고 되게 웃겼던 게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끝나고 왔겠죠. 학교 끝나고 막 가가지고 엄마하고 형한테 막 자랑을 했죠. 아 나 이거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저는 예상하고 되게 이제 우러러 보거나 신기하게 볼 줄 알았는데 이제 엄마랑 형이 되게 아 너 받았네 하면서 되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린 마음에 갑자기 거기서 딱 마음이 변해가지고 부끄러워진 거죠. 부끄러워가지고 그 편지를 딱 뺏어다 들고 막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형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싶다가 이제 나갔는데 하수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수구 이렇게 집어넣고 모른 척을 했죠. 어떡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쉬운 건데 좀 아쉬워. 아쉽죠. 이렇게 뭔가 어릴 때 추억이 될 만한 그 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때 참 어리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다들 첫사랑. 아니요, 저는 지금 만나는 분이 첫사랑이고요. 아! 저도 그런 쪽지 받은 적 있어요. 난 그런 쪽지 장난으로 쟀는데. 장난으로요? 장난으로 좋아. 재현 형님도 장난으로 받으셨겠네요.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쪽지였어요. 딱 몇 글자죠? 몇 글자 안 적혀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막 놀다가,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상 서랍에 손을 넣었는데, 이게 쪽지가 있는 거예요. 펴보니까 나 너 좋아해 딱 이렇게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장난했다 이제. 남자가 쓴 거 아니에요 남자가 아 글씨가 이뻤어요 글씨가 이뻤는데 그거 받고 아, 두근두근 했던 게 기억나네요. 두근두근 해가지고 가방에 그 쪽지 넣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굴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다들 집에 가서 편지 같은 거 안 찾아보셔도 돼요. 맞아요. 나 아니야. 어 맞아. 어디가 쳐다보는 생각이었군요. 쳐다보려고 그 내가 어릴 때 이랬지 이런 첫사랑을 좀 쳐다보실 생각이었군요. 아니 저 지금도 첫사랑 기억나요. 첫사랑 있었지. 저 있어요. 저는 처음 하면 첫눈이 생각이 나는데 첫눈 제가 첫눈 오는 날에 아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첫눈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그때 만나고 있던 그런 형제랑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도 오고 아 눈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눈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형제가 그렇게 이별을 고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좀 울었죠. 울면서 딱 이제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눈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약간 생각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직도 못 잊고 있군요. 그쵸, 못 잊고 있진 않아요. 잊었어요. 네, 생각나는 그런 걸로 하고요. 네. 저희의 수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청년들이 보내준 사연을 읽어볼까요? 아, 그쵸. 또 엄청난 사연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네, 뭐 엄청난지 모르겠고 그냥 몇 개 왔더라고요. 읽어봐야죠. 네. 네.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2년간 학교에서 선생님이란 단어가 익숙해져서 수업 중에 교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말해버렸어요. 아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나도 있어요. 저도 막 그랬던 거 기억나고 그리고 그런 거 개구리가 그 올챙이 쪽 기억 못한다고 이제 대학교는 그렇잖아요. 뭐 1학년에 1학년 수업만 듣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높은 학년 됐을 때 1학년 수업 들으면서 막 선생님 이러면 쟤는 얘가 고등학교인가 아이도 저러고 있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쵸. 교호칭 관련해서는 또 모 자매님은 이제 회사 가서는 목사님이라고 하고 아~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교회 와서 이제 뭐 대리님, 원장님. 과장님, 원장님 뭐 이런 식이라고. 원장님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가 최 그래서 최모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네, 그런 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면접 보러 다닐 때 면접 보다가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목사님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실수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 자, 이런 식으로 모르고. 하시면 안 된다는 교훈이 있네요. 아, 모르고 너무 그랬네요 그때. 어떡해. 모르고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아. 처음 하고 학교 하니까 그런 생각도 나요.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면 애들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막 이제 친해져야 된다는 사명감과 내가 누구와 그쵸. 친해져야 될 것 같아. 맞아. 그쵸. 저는 또 특히나 중학교를 이 동네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를 이사를 간 거예요. 거의 한 시간 거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OT를 처음 갔는데 이제 학교 이제 그때 학교 OT가 있어서 OT를 갔는데 갔더니 다들 중학교 친구들인데 저만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친구도 없고 그래서 뻘쭘하게 있었더니 거기서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아웃사이더인 친구들이 한 명씩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괜히 말 걸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금까지 아직 만나고 있긴 하죠. 잘 만났네요.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한번 뭉친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쪽 고등학교 친구들. 좋아요? 남자애들이에요. 왜 그런 거야 지금 물어보시면 좋아요를 왜 물어본 거지? 그냥 재밌는데요? 신우님 방송을 잘해요. 아,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동성교회에 처음 나온 날이 생각납니다. TV에서만 보던 기타 치며 노래하는 사람이 앞에 있었는데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내가 보여줬는데 아. 누구였는지. 아, 이게 실제 사연인 거죠? 네. 누가 서 있을지 그냥 상상만 하는 걸로 맞춰야겠네요. 김태원 같은 사람이겠죠. 이렇게 뒤는 멋있는데 앞에 보니까 할머니 같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근데 웬만해선 남자가 기타 치면 다 멋있어 보이던데. 안 멋있었나 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피아노 치는 자매를 되게 좋아하는 맞아. 형제가 있었죠. 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피아노 치는 모습이 되게 이상형이다. 맞아. 그런 사람 있죠. 결혼하시지 않았나요, 그분? 그쵸. 피아노 치는 자매와 결혼했던 거. 진짜요? 예. 네. 아, 모르는구나, 누군지. 네, 그런 분이 네, 있었어요. 그런 분이 계셨죠. 보통 자매들이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되게 멋있게 맞아요. 보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 순간만. 여기 형제들은 다 한자는 경대요. 아, 슬프네. 그래도 다들 짝이. 그래 방송을 잘해요. 방송을 잘하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공개될 뻔했잖아요. 비밀로 합시다. 그래요. 자, 오해가 쌓일 것 같고요. 아, 저도 교회 처음 온 날 엄청 완전 기억나요. 아, 그쵸. 동성교회 처음 온 날. 교회는 막 예전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동성교회 처음 온 날 20살 때 딱 온 거였는데 그때가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때가 친구 초청잔치였구나. 아~ 오이코스였구나.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친구가 이거는 전도한 거니까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최건이라는 형제님이 최건이 형제님이 막 계속 교회를 가자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알바할 때라서 알았어 시간 되면 갈게 뭐 그러다가 이제 알바를 쉬게 돼서 나 그날 시간 돼 해서 그럼 가는 거냐고 이제 가자 그래서 갔죠. 이제 처음에 동성교회에서 왔는데 그때도 분명히 예배 시간이 있었겠죠? 그쵸, 말씀 들었겠죠? 있었겠죠?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럼? 이제 갑자기 저를 지하로 데려가더라고요. 누가요? 사람들이. 이제 뭐 2부 순서를 준비하고 그쵸, 오겠죠. 뭔가 끝났겠죠.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중등부실인가 고등부실인가 초등부실인가 뭐. 근데 가가지고 이제 보드게임을 했던 재밌어요. 기억이 나요. 네, 막 테이블 나눠서 보드게임 막 했던 기억나고 그때 지혜 누나가 음료수를 갖다 줬어요. 그냥 그것만 기억나요. 음료수를 갖다 줬다. 그랬었구나. 네, 그때 생각해보면 지혜 누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음료수를 마시고 보드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알바는 또 안 나오고 뭐 안 나오고 이러다가 뭐 군대 가고 이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운이 좋게 뭐 이끌 어떻게 이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네, 지금 자리까지 방송까지 타신 잘은 모르겠고 그냥 이러고 있네요. 고맙네요. 그때 그때 참 어떻게 오이코스였어 그때가. 그렇죠. 그럴 때 많이들 오시길 바라고요. 이제 자, 세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학교에서 단체로 외국에 나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첫 해외여행?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죠. 문화탐방식으로 간 거였는데 거기서 어떤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가서 어디 이동할 때마다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졌거든요. 갔다 와서도 먼저 연락이 계속 와서 만났는데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신앙이 없다고. 전도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건 고민 상담인데요. 네. 질문을 했네요. 네, 주제는 지금 첫 해외여행으로 시작했는데 고민 상담으로 끝이 났네. 그렇죠. 첫 해외여행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어떡하죠? 지금 많이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면 고민하고 있나 본데. 먼저 연락이 계속 와서 만났는데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이 여자도 지금 관심 있는 거야. 네, 관심은 있는데. 그렇지. 고민이 되는 거지. 신앙 교회를 안 다니고 해외 여행을 갔다 온 자매가 누가 있을까? 아, 그런 거 파고들지 말고. 파고들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아, 그렇군요. 최근 얘기일 수 있겠군요. 옛날 얘기일 수도 있고 최근 그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신앙이 없는 자매나 형제. 근데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 그렇죠.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이제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건 다 똑같긴 한데 그쵸. 만나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 만나서 전도를 할까. 맞아요. 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전도되기까지의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28년인가 걸린대요. 엄청 어렵네. 근데 이제 뭐 빨리 되는 통계니까 평균적이니까 이제 28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였겠죠. 맞아요. 맞아요. 어렵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잖아요. 근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해요.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매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고 그걸 공동체 안에서 좀 많이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이렇다, 믿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최선을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구해주고 혹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잘 이끌어주실 방향을 보여달라고 좀 기도를 계속 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오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시작하시란 얘기는 아닌데 시작한 분들에 한해서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근데 또 좋아하면 또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 참, 맞아요. 다른 사람들 말 안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거죠. 답이 없어요. 좋아하면. 좋아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조언은 많이 구하면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연애는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네. 네. 많이 고민하면서. 네, 그럼 제가 다음 사연 익명으로 진짜 사연이 많이 왔네요. 마지막 사연인가요? 의외로 많이 아니요, 네 번 하나 두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까지 이거까지 한 개 더 있네요. 이거 포함해서 두 개. 맞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12살 때 일입니다. 12살이 돼서 이제 당당히 친구들과 영화관에서 12세 이하 관람불가 영화인 동갑내기 과이야기를 보러 갔습니다.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구매하고 입장을 하러 갔어요. 근데 영화표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 저는 멘붕이 됐어요. 두 명이 섰는데 영화표가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영화표 어디로 갔어? 알고 봤더니 친구들과 저는 영화관이 처음이라 긴장한 나머지 매표소에서 돈만 내고 영화표를 안 받아온 거예요. 어떡해. 다행히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받아서 저희들은 재미있게 영화를 보았답니다. 그래도 잘 보관해주셨나 보네요. 그러게요. 분명히 갈 때 막 불렀을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불렀을 때. 안 들렸어 긴장해서. 그쵸, 긴장해서 안 들렸겠죠. 그쵸. 처음 영화 가면은 그런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처음으로 혼자 봤던 때가 기억이 있어요. 처음 영화를 본 기억은 안 나지만 영화를 혼자 본 첫 기억이 있거든요. 어땠어요? 그때 혹시 혼자 처음 본 적 있어요? 나도 있어요. 있어요. 전 즐겨 보는데 혼자서. 근데 처음 볼 저도 지금은 되게 즐겨 보는데. 저는 한 번도 혼자 본 적은 없어요. 그때가 한창 이제 있던데. 혼자 볼 수밖에 없던 시기가 된 거예요. 이제 영화는 왜? 보고 싶은데 왜 혼자 볼 사람이 없고. 왜 혼자 볼 시기가 이제 잘 안 됐겠죠 누군가 하고 불려든 사람과 한창 누군가 하고 잘했다가 이제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그동안 잘 봐왔으니까 영화는 보고 싶고 처음 이제 보러 가가지고 그냥 혼자 보지 뭐가 어렵겠어라고 딱 영화관을 갔어요. 그래서 영화표 끊는 거는 그래도 할만해요. 처음에 딱 가가지고 영화표 한 장이요. 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넘길 수 있어요. 되게 부끄럽긴 하지만 영화표 한 장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 사람이 날 비웃는 것 같지만 한 장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받으면 그게 그때부터 이제 애매한 거예요. 영화 시작할 때까지 그 문을 열어주는 그 거기 입장을 하게 해주는 시간까지의 그 시간 혼자, 저는, 혼자 있는 시간 예, 그래서 전화하는 척을 했어요. 누가 쳐다볼까봐 전화하는 척을 하고 아무 전화도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입장을 하면 또 입장해서가 문제예요. 입장해서 이제 혼자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뭔가 하고 있는데 난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막 팜플렛 여러 개 갖고 가서 보고 있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처음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요? 난 되게 처음에 나는 그때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처음 영화 봤을 때 그냥 고등학교 때인데 시험 끝나고 할 일 없어서 처음 영화 보러 갔거든요. 근데 사람은 되게 없었는데 되게 좋았는데 처음 영화 혼자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영화에 집중이 돼. 그쵸 그쵸. 혼자 지금은 되게 혼자 보러 잘 가는 것 같아요. 아, 또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는 혼자 딱 보러 갈 줄 안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이제 혼자 보러 갈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렇지 않게 한 장이요 하고 이제 영화표 이제 받고 이제 팜플렛 좀 보다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딱 영화관을 딱 이제 먼저 들어갔는데 저의 첫 모습과 비슷한 여자분이 옆에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진짜 난 펌프를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렇지 않게 보다가 보던 펌프를 이렇게 넘겨줬거든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이뻤으니까 갖다 줬겠죠.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나겠죠. 이뻤겠지. 네, 방송용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뻤겠지. 아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셔서. 아니, 저는 그렇게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자를. 혼자 영화 본 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혼자 혹시 혼자서 뭐 해본 적 있어요? 혼자 밥 먹거나 저는 저도 혼자 영화 본 건데 MP3를 코엑스에 고치러 갔어요. 근데 3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치는데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치, 집에 갔다 오기도 그렇고 애매하지. 그래서 마침 그 코엑스에서 제가 영화를 보려고 영화를 혼자 이제 그때 처음 봤죠. 그러면서 이제 뭐 봤어요? 그때 뭐 봤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또 햄버거 집에서 혼자 햄버거를 사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때야 주변에 다 커플들이고 저 혼자 내가 뭐 하는 거지? 네. 그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렇죠. 남자들이라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라 왠지 더 뻘쭘하고 자존심이 있는 맞아요. 듯하고 막. 그럼 저도 밥은 혼자 먹어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전 밥 먹으러는 혼자 다녀본 것 같은데. 저도 밥은 혼자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되게 멀쩡했는데 밥은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경험한 다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밥은 그냥 몇 번 먹어본 것 같아요. 막 있잖아요 막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배가 너무 고파 아 근데 뭐가 엄청 먹고 싶어 그 돈가스가 당장 그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먹을 사람은 없고 특히나 막 저녁 9시 막 이렇게 되면 그쵸, 다 저녁은 먹은 시간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먹었던 건 많은 것 같은데 나름 혼자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사연 자 마지막 사연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친구 따라 수련회란 걸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가기 꺼려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친구 손에 이끌려 수련회 장소로 가는 버스에 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받은 은혜로 인해 지금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섬기며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친구야 사랑해. 고마워. 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보자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랑이 나온 순간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남자들끼리도 사랑이라는 표현 자주 쓰나요? 아, 그렇지 않죠. 남자들끼리 사랑해라고 하면 맞죠. 남자들은 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럼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가요? 그렇죠, 여성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는데. 진짜요? 영석 형제한테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 그렇죠, 맞아. 성우 형제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희 형제한테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친구들한테는요? 진짜 친한 친구. 아, 그러네. 자, 그쵸. 이게 진실입니다. 남자들은 이렇다는 거. 아, 친구한테 조금 하긴 하는데 이 정도로 하진 않네요. 가끔 한다. 정말 가끔 하는 것 같네요. 그쵸. 네. 보통 남자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좋은 친구를 뒀네요, 그래도. 그쵸. 이렇게 참 훈훈한 마지막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련회 참 오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맞아요. 잘 안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게 되니까. 그렇죠. 수련회 하면은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괜히 시간 아까운 것 같고. 그렇죠. 가서 뭐 하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면 낯선 사람들이. 맞아요. 우르르르르르르 있고 나 빼고 다 친하고. 그렇죠. 사실은 서로 안 친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렇죠. 조금 덜 어렵게 생각하고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아 그러니까 동계 수련회도 얼마 안 남아서 얘기를 드리면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좀 올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어느 순간 이게 적응하고 등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겠죠. 자, 그쵸. 그럼 많은 청년들 고민하고 있으신 그런 분들도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선물 드려야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께 드리는 게 좋을까요? 대충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게 있었죠. 처음 대학 수업 갔던 대학 수업에서 선생님 잘못 불렀던 그런 사연이 있었고, 처음 영화 보면서 표 안 받았던 얘기 있었고, 해외여행 사연, 처음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여행과 남자 얘기가 잠깐 있었던 고민상담 고민상담이 있었고, 제가 읽었던 처음 수련회 사연이 있었고, 처음 교회에 와서 기타리스트를 봤던 얘기. 그런 얘기. 자, 어떤 게 좋으신지 한번 얘기해. 특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수련회. 수련회. 수련회 갔던 거. 수련회가 참 의미가 있었어. 훈훈하네. 그렇죠. 저도 제가 읽었으니까 수련회 한 표 더 하죠. 저는 용석 형제가 연기를 잘해준 영화. 영화표. 그것도 좀. 저는 아니. 말씀하세요. 이제 처음 방송이니까. 보내주신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이게 뭔가요? 이게 팀장의 재량인가요? 그게요? 다 줄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 첫 개국 방송이니까. 자, 그러면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다 드리죠. 자, 근데 무슨 선물 드리죠? 선물 저희 뭐가 있죠? 지난주에 복순기 형제님께서 문화상품권을 후원해 주셨어요. 꽤 많이. 꽤 많이 주셨죠. 그래서 수량은 비밀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순기 형제님. 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청년분들. 여기 열려있는 공동체. 네, 그렇습니다. 청년부 라디오 방송 개국을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개국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개국을 축하해요. 내게 차고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유명. 라디오 개국방송이 이제 중반을 지나서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청취자들이 함께 해주신 코너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동성 라디오 방송 이름을 정해달라고 부탁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직 이름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아직 이름이 없네요. 이렇게 축하 멘트와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 아, 네. 뭐 많지는 않았어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어쨌든 보내주셨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저 하나 받은 거 있는데요. 뭐야? 전화번호 3057님께서 아, 되게 참신한 시도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미디어팀 화이팅! 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딱히 이름은 공모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카톡 아이디 현재 친구님께서 뭐였지? 진짜 하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하면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그 SY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한다니까 하냐고 그럼 누구랑 하냐고 DJ는 누구냐고 맞아 많은 분들이 되게 그렇죠 DJ를 되게 궁금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뭐 나랑 뭐 명도 형제님, 뭐 용석 형제님, 신의 자매님 뭐 한다 이러니까 망했다. 재미없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다 재밌게 듣고 계실 거예요. 재미없나? 우리 더 잘할 수 있어. 아 근데 그리고 이제 이름 한번. 아 네 그렇죠. 이름 공모한 것들이 있죠. 이런 사연만 온 게 아니라. 아 저에 또 있네요. 카톡 아이디 MD님께서. 동성 카페 나비 어떤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동성 카페 나비. 동성 카페 나비. 나비. 아, 나비. 나비. 나비가 주보 있었던. 그렇죠. 주보에 있었던 거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주보에 애착이 있으신. 그러네. 동성 카페 나비. 또 있어요? 네, 또 몇 개 더. 저도 있어요. 하나 받았는데. 뭐? M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고금이 오네요. 오네요. 아, 아 오네요. 오네요. 아, 혹시 그 오네요가 그 오네요? 그 방송 네, 오네요. 아, 그 아 이게 중의적인 표현. 그렇죠. 오네요와 더금이 오네요. 오네요. 아, 이게 분. 아 그렇군요. 저도 네. 하나 있어요. 네네. 그 JH 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좋은 소식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동성교회 라디오 방송. 우린 좋은 소식이죠. 그쵸. 그 복음을 이렇게 나쁜 소식은 안전하네요. 그쵸. 나쁜 소식은 울면서 아. 그쵸. 웬만하면 안전해야죠. 그쵸. 안전하는 저도, 게 좋겠죠. 저도 있어요. 그 SM님께서 동미라라고 동성 미디어 라디오를 보내주셨네요. 아 동성 미디어 라디오를 줄여서 미디어 팀만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뭔가 근데 이름 같아요. 이름. 그렇죠, 그냥 이름. 미라. 미라야. 동성 라디오 방송 미라. 동미라입니다. 동미라. 하여튼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동미라? 동미라. 동미라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동미라. 그럼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저희 한번 정해볼까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이름을 정해야 될 때가 왔네요. 진짜. 와.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시고 물론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겠지만 그쵸 저희 마음대로죠 사실. 근데 하나하나 다 좋은 뜻이 담겨 있어서. 그쵸. 아 좋은 소식. 동미라. 좋은 소식. 동성 카페 나비라. 동미라하고 복음이 오네요가 좀 입에 붙긴 하는 것 같아요. 동미라. 동미라. 동미라. 복음이 오네요. 복음이 오네요. 복음이 오네요. 저는 복음이 오네요에 함께. 아 먼저. 복음이 오네요. 본인이 읽어서 이렇게. 먼저 투표를 하나 해주시네요. 그럼 나는 난 뭐 다 괜찮은데 동미라? 미라야 동미라 할래요 저는 동미라? 동미라? 동미라 저는 복음이 오네요 할게요. 복음이 오네요요? 오네요. 온 에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중이라는 라디오의 의미를 좀 그치.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복음이 오네요. 한 표를 왜 이거 아 남자들을 위해서 어쩜 되나요? 그럼 나도 미라야 나고 복음이 오네요 나도 그냥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이름은 복음이 온에어로 결정이 되었네요. 이제부터는 이제 동성 라디오 방송 복음이 온에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온에어. 복음이 온에어. 이것도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뭐 그런.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녹음할 때 앞에다가 이제 딱 붙여놓고. 좋아. 좋은 거 같아요. 멋있어. 예, 못 들어오게. 방송 중. 방송 중이라는. 듣는 분들도 다들 마음에 드시길 좀 바랄게요.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한 정하면서 저희의 마을 이렇게 이름을 좀 알려가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 방송에 나가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방송 많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짜 많은 참여. 그렇죠.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경품 완전 많이 있어요. 진짜 그렇죠. 상품 많이 드릴게요. 그쵸.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래야 더 재밌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들은 그냥 다 받는 거잖아. 저희 너무 구걸 그쵸? 방송 같지 않나요? 그러게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연 막 쌓이고 이러면 다음에 도도한 방송 될 거예요. 도도한 방송. 사연 보내도 방송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면 저희가 따로 기도해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아쉽지만 벌써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와...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어설프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점점 더 나아지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2014년의 처음 그리고 그 시작을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며 동성교회 청년부는 여러분을 향해 항상 중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봐요.